없어 네 멋대로 살아봐. 내일도 알 수 없는 인생 달려가다 지치면 쉬어가면 돼. 구름도 쉬어가고 바람도 멈추잖아. 우리도 그저 그렇게 살아가면 돼. 한 세상 살다가 흙으로 돌아갈 인생. 웃으면서 걸어가 내 맘대로 살아가. 별거 없는 인생 그래도 괜찮아. 비가 오면 비를 맞고 햇살이 오면 웃고 돌아가는 세상 속에 나도 돌아가고 별거 없는 인생 너만 내 인생을 살아봐. 아 때론 넘어지고 때론 울기도 하지만 그게 다 인생이야. 조금 느리게 가도 괜찮아. 살아봐 그냥 그렇게 사는 거야.